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. 알아요, 나는 아니란 걸. 눈길 줄 만큼 보잘 것 없단 걸.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? 비록 사랑은 아니 있던 시린 그대 이